기억이 사라지는 중 계절이 오고 가는 중 버스에 전철에 누구를 기다려 아무도 없는 밤 한심한 사람아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내 맘도 바뀔까 두려워 생각나는 이름 있네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대 지루한 하루 가는 중 억지로 흘러가는 중 들린다 목소리 아무리 막아도 얼굴이 웃는 그 사람아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내 맘도 바뀔까 두려워 생각나는 이름 있네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 그대